넌 필요 없어 메이크업 넌 불을 꺼도 예뻐 걸어만 가도 확 눈에 띄니까 내 옆에 붙어 날 꽉 잡아 Like ice with the water The sky and the fire 함께 해줘 You know 하루 더 1분 1초 또 제발 뭘 어찌지 마 시들지 않을 것 향기 낼수록 너를 꼭 그려해 빠져만 걸 like black hole 난 먼저 일도 내게 빛이 너야 내 눈에만 더 빛나자 더 예뻐지지 마자 야야야야 난 너를 결혼지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자 야야야야 널 볼 때마다 불안해 미칠 것만 같아 넌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봐 달콤함에 벌떡같이 덤비기 전에 예뻐지지 마자 야야야야 지금도 넌 충분해 더 예뻐지지 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볼라 해가 달로 땅 위로 떨어진 별이 Baby that's you 말도 안 된단 말이 that's true 하늘에다 빌어 빌어 다 멋진 것도 빌어 빌어 남들 눈에는 확 끌어당기는 매력은 없길 나는 바래 더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넌 모두 결혼지 눈이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나다 불안해 미칠 것만 같아 넌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봐 달콤함에 벌떼같이 덤비기 전에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지금도 넌 충분해 더 예뻐지지 마 세상 모든 눈이 멀어서 아무도 널 볼 수 없도록 불길처럼 번져가는 너 오직 나만이 태울 수 있길